자,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을게요. 항상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한 모음이란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아무튼 지난주도 그랬나요? 지난주였나? 아무튼 종창이가 오늘 또 2층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턱이랑 여기 이마 쪽에 많이 피가 많이 나가지고 응급차를 불러서 이제 가서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종창이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종창이가 같이 있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를 먼저 찾으면 안 되고 네 바로 종창이의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모든 그 다칠 수 있는 모든 걸로부터 종창이의 머리를 보호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가슴 쪽으로 종창이를 좀 이렇게 안아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뭐 목사님이든 뭐 이렇게 누군가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당황하면 그게 생각이 안 나고 막 사람들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종창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좀 아시잖아요. 자꾸 이제 그런 발작이 좀 있으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일단 머리를 보호하는 게 제일 우선무다. 예, 그걸 생각하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종창이가 좀 그렇게 계속 요즘에 많이 또 그렇게 심해져서 이렇게 병원도 좀 딴 데로 내가 바꿔봐라. 그리고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자 이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볼 때마다 격려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그래요. 이렇게 종창이 모습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 네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살짝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 막 복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또 그렇다고 이제 또 아무튼 참 네 대신 뭐 아파줄 수도 없는 거고 뭐 참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뭐 종창이 생각할 때 뭐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좀 생각을 딱 해보면 참 이게 서로는 뭐 아직 뭐 잘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우리 청년들 중에 거의 아무도 없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까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 뭐 이게 뭐지? 왜 우리가 다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삶을 다 살아갈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 참.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불만이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시편 73편이에요. 네. 오늘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만큼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 없을 거라고. 그렇죠? 다 아마 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어떤 좀 원망과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자, 우리 7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3장에서 네. 우리 그 한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혹시 옆에 성경이 없는 사람이 보이면 좀 같이 이렇게 좀 보고해 주시고 좀 그러세요. 네, 알았죠? 그 성원 우리 회장님 여기 그 새로 오신 분 성경책이 없으니까 좀 갖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3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아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7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 시인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가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이 행복하고 부하고 재물은 더 쌓아지고 건강한지 모르겠다고. 아, 여러분들 참 정말 우리도 답답합니다. 이왕이면 정말 악인이 안 되고 당연히 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거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으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지 믿음만 가지면 다 이겨낼 수 있다. 결국 믿음 없는 너의 문제니까 믿음을 더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시편 쓴 이 기자는 완전 그러한 이야기에 또 주눅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자는 이런 불만과 불평과 어떤 원망들이 나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한 얘긴데 그것이 없는 삶이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를 좀 그래서 서로를 더 위로해야 돼요. 네. 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다 각자가 문제가 많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서로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근데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이 생기고 또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그 모든 일이요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요 간섭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만 이 세상에는 소망 두지 않게끔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지만 그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게 축복이에요. 도저히 이건 세상의 가치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네. 우리 청년들 힘을 내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우리 천국을 소망합시다.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 청년에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게 나는 너무 좋아. 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게 싫어야 돼. 힘들어야 돼. 빨리 천국 가고 싶고 빨리 하나님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느껴야 돼요. 소원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빨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빨리 다시 올 거다. 내가 너희를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자들처럼 보낸다고 했다고요. 우리를요 이리한테 뜯겨먹는 그 세상 속에 보낸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또 빨리 올 거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신자는요 이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는 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이 빨리 가고 그렇다고 자살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빨리 가고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고 너는 내가 올 때까지 너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우리 삶을 두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을 이 땅에 두신 거는 나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모든 걸 포기해버리겠죠. 왜요? 이 세상이 끝이니까.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모든 걸 그냥 놓아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근데 우리는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뭔가 소망하는 거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고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에 부자가 될지 내가 그냥 좀 힘들게 차상위에 치고 살아갈지 뭐가 결정할까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노력?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애쓰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따고 있는 자격증, 스펙 그게 결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병원 신세로 평생 누워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살아갈 힘과 소망 갖고 살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여러분들 신자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거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그거는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직 내가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더 좋고 막 이렇게 뭐 세상이 힘든 것 때문에 우울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그냥 정말 계셨잖아, 오셨잖아.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거를 늘 바라봐야 돼 우리는. 그거 안 보면요 참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그렇습니다. 아프네요 참. 내가 좀 능력 있으면 다 도와주고 싶은데 진짜 어? 다 그냥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도 예수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그거면 됩니다. 정말 그거면 됩니다. 그거를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휴, 뭐, 또 다른 설교가 돼버려가지고.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의 이야기는 뭔가요? 바로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아마 그래도 앞에 얘기랑 또 연관이 있을 겁니다. 뭐 내가 하는 얘기가 항상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 자 일단 오늘 그 본문의 줄거리는 뭐냐면 바리새인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옳지 못합니까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모세가 뭐라고 했냐, 성경책을 읽었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혼을 해도 된다고, 그리고 이혼할 때는 증명서를 써주라고 했다고. 그럼 이혼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한 얘기는 이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혼을 할 때 더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증명서 쓸 때 내가 이혼하는 게 정말 맞은가 생각하라고, 이혼을 하지 말라고 준 거지 이혼을 하라고 이혼 증명서를 쓰라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에게 합리, 자기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래 정말 성경의 의도가 뭐냐 이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창조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한 몸으로 묶어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이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혼할 수 있어? 없어요? 선우야? 너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알았지? 왜 말을 안 해? 할 거야? 상황 봐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를 어떻게 하려고 해? 하나님 짝지어줬으면은 아니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게 했으면은 여자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아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나는 여성적인 거 같고 막 그런 게 좋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짝지어줬으면 알지? 수지야, 너 결혼하면은 네 남자가 너의 남편이 막 술 먹고 막 들어와서 막 깽판 쳐,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해? 어? 혼낼 거야? 이혼은 안 할 거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했잖아, 혼내야죠.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지. 혼내달라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여러분들,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제발 결혼을 잘 하세요. 제발. 그냥, 아, 난 사랑해. 그 사랑을 감정, 여러분들, 제발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사랑은 감정이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내 전부를 다 줄 수 있는, 불태울 수 있는 그 감정, 그럼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제발. 어? 그것 때문에 결혼하면 반드시 망해요. 그거는 훅 꺼져요, 진짜. 맞아요? 지금 느끼고 있어? 왜? 아리한테 얘기할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결혼이란 걸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사랑한다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괜찮은지, 지금 결혼할 준비가 된 건지. 어쨌든 뭐 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생각 없이 늘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은 절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결혼이란 것을 사람이 손을 대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이혼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자,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를 묻는다는 것을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 제가 그 다른 예를 들었죠. 뭘 예를 들었죠? 혹시 똑같은 본문 갖고 또 얘기했어. 여러분을 늘 궁금해하는 거. 내가 기독교인인데 술을 먹어도 됩니까? 담배를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우리는 왜 그렇게 그게 궁금할까요? 네? 성경을 읽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나한테 묻는 사람이 없어? 왜요? 아니면 아니면 성경 읽으면, 성경은 안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건 안 물어봐. 근데 맨날 뭐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뭐 있습니까? 주일날 빠져도 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고 싶다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하고 싶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당한 어떤 근거 좀 마련해 달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게 다 그냥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알아요, 저도. 왜 사람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지. 왜요? 힘드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차였으니까, 집에 문제가 많으니까 술이 들어가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뭐 또 관계도 맺어야 되잖아. 뭐 사회생활 하는데 또 왕따처럼 살 수도 없으니까 친구도 관계도 맺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분명한 이유들이 다 정당한 이유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더 근본적인 질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걸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따지지 말고 결혼이 뭐냐, 하나님이 목적하신 참된 결혼의 가치와 의미와 그게 뭐냐를 알아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내 삶에 그런 내가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싶은데 이게 성경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려고 하면 그걸 질문한 나의 근본적인 그 뿌리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담배와 술은 결국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라고 했죠. 네? 심장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이걸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걸로, 술 마시면서 그냥 그 즐겁고 담배 피면서 나오는 그 기분으로 그 어려운 걸 그냥 잠시 잊어버리는 그 고통을 잊는 자로 이렇게 심장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심장을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을 여러분 직면하고 그 속에서 이 세상이 왜 전부가 아니고 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찾는 통로가 여러분들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려움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냥 피해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요 그냥 잊어버려야 될 어떤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관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했던 얘기가 뭐예요? 관계라는 것도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계산을 하고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이 사람 계산해서 이 사람을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게 된다고요. 네? 그게 아니라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나랑 더 관계 없지만 그 사람에게 컵 한, 물 한 잔 주는 거. 아까 종현이가 나한테 물 한 잔 줬단 말이야? 하나님 믿는 나에게 무한한 유능에 하늘에서 가장 큰 선물 받는 그런 축복이 축복된 행동이라고요. 관계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주님 아십니까? 술과 담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고작 거기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너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거냐?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에 대한 것도 이혼을 해야 되냐가 아니어야 되냐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막 바람피고 막 술 먹고 나 때리면은 그때는 이혼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거를 먼저 묻지 말고 결혼의 참된 의미가 뭐고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 그것을 소망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런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 혼자 열두 개 얘기하고 있는데 알아듣고 계신 겁니까? 사랑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이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참된 의미, 그 가치가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이혼을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그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결혼의 참된 의미가 뭔지 6절 7절 8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결혼해서 남자 여자와의 관계는요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란 거 뭐냐면 뭐예요? 이제 계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런 경험 해봤지 정피야? 네. 아리한테 잘해줄 때 계산해? 지금은 막 하게 되지 뭐? 오래 사귀다 보니까? 안 돼?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걔도 뭐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주고 싶고 하는 그런 잠깐의 호르몬 분비로 인한 그런 시간들이 있다가 이제 그게 사라지면 이제 우리는 다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거든요. 결국 이제 사람은 나한테 이제 맞춰 내 스타일에 맞춰 하면서 이제 상대를 그렇게 조종하고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늘 싸우게 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원수로 사는 게 여러분 사실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말씀을 알고 아 그래 그리고 이렇게 같은 소망을 갖고 결혼을 해도 심지어 진짜 인간은요 사람들을 절대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이런 마음만 있으면 완벽한 행복한 결혼 생활이 펼쳐진다.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원래 아담과 하와한테 계획하신 그 뜻이었거든요. 근데 타락한 이후로는요 인간은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기준,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 결혼도 내가 행복해서 하고요. 이혼도 내가 불행하니까 안 합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요 아무리 고상한 그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결혼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요 그 고상한 목표와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또다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판단하게 되고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도 이 남자랑 결혼한 거 뭐 우리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조리원에서 계속 이제 자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머물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첫째 때는 아기 있는 그 아기들만 모여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막 새벽이든 막 오후든 막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둘째 때는 여보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가 하면서 아 미안하다고 더 열심히 움직이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둘째니까, 좀 괜찮겠지. 이래서 좀, 나도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고, 나도 피곤한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저는요, 이거 알아요. 이 말씀을 알고, 아, 여호와 나는 하나야 늘 얘기를 해요. 근데 여전히 남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과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거리가 먼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죄인으로서 이게 어떻게 불가능한 건지.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결혼에 있어도 이미 마음이 난 이 남자 그냥 별로야. 아니, 내가 왜 이 남자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아무리 참고 있어도 난 말씀대로 참을 거야 한다 할지라도 이 남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으면 그건 이미 한 몸이 아니거든요. 한 몸이라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한 모든 사람이, 기독교 신자 가정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목사조차 그러는데 뭐, 그쵸?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 그렇구나. 한 몸이란 것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어? 한 몸이란 것은 죄인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 알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가정으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한 몸이 아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오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게,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렇게 우리는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산다고, 표면적으로 나는 한 몸을 이루고 산다고 해도,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이혼하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미 그거는, 표면적으로는 결혼했다 할지라도 이미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마음에 내가 살인을 한다고 그러면, 아, 마음에 미워한다면 그거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아내를 미워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남편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면 그거는 바로 그 순간에 이혼이라고. 그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다 이혼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늘 날마다 깨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 인간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과, 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 자격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우리 같은 존재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그 결혼의 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결혼신학 배웠잖아요, 수련회 가서.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의 한몸을 이루는 그 한몸의 더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드러내는 거, 그거의 목적이 있다고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22절은 우리 여자들만 읽겠습니다. 24절까지 갔죠? 여자 우리 자매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아니 왜 안 읽어 여자들? 아, 다시 시작. 24절 아멘. 여러분들, 우리 여자 청년들 아멘? 범사에 남편한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나오면 이상한 거야. 일단 반발이 먼저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그게 인간이거든요. 자, 그러면 남자들 막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 말씀 보고 진짜 교회가 정말, 남자들이, 어떤 남자 그 성도님이 이 말씀 보고 교회가 정말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어? 나 이렇게 교회가 좋은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몰랐다고 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교회 나온 그 남자 집사님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여러분들, 남편들은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남편들 우리 남자들 크게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남자들은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전부를 다 쏟아가지고 다 던져가지고 우리 교회인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힘들까요? 복종하는 게 힘들까요? 생명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힘들까요? 둘 다 힘듭니다. 둘 다 힘들어. 인간은 못 그래요.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기 싫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 다해 못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진짜 이게 기도해야 될 거지. 기도해야 될 거지 이게. 아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아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내가 아내를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야지. 성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31절 32절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의 존재가 결혼이란 그 관계 존재 이유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도록 존재하는 거예요. 결혼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내는 여러분들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고 남편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는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게 결혼 생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그냥 형태는 결혼이라고 유지할 수 있어. 그러나 늘 마음이 나를 생각하고 나한테 맞췄으면 좋겠고 내 마음이 안 들면 짜증나고 이런 관계가 평생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게 자체가 이혼이고 그게 깨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된 거는요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정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소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그 관계는요 절대 깨지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깽판을 치고 예수님의 마음에 안 이게 기쁨이 되지 않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 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그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참하게 살고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우리 신랑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신랑이 자기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만들고 말아요. 결국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막 이뤄가고 노력하고 애써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맨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예수님과 이혼한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은 결코 나를 이혼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나를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그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었다는 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그거,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게 없는 겁니다. 크게 그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힘들죠? 앞으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직장 생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그분과의 영원한 그 연합,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 나랑 연합된 그 존재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 자기 전부를 다 버리신 그런 존귀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거예요. 영원한 나라, 죄가 없는 나라.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분이 주실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 세상에서 소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을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소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예수님을 좀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